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끼어들기에 스치기에 몹시도 바쁜 듯이 앞질러간 차. 하지만 다음 신호에서 보면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먼저 점심 먹고 오겠다고 휑 하니 나가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납니다. 먼저 나가볼게요. 인사하고 나간 동료도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무리 서둘러봤자 결국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즘 앞질러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남보다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는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거라면요. 하지만 노력하지도 않고 또 비전도 없이 단지 조급함만으로 또는 술수만을 가지고 남보다 인위적으로 앞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경우들 많죠.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요. 자,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천리안의 순종 씨도 같은 생각이세요. 준호형을 위해서 신청해 주신 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라키의 주제가인 Eye of Tiger를 오늘은 실비 바르땅이 불렀습니다. 글쎄요, 느낌이 좀 다르네요. 좀 숨가쁘게 노래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불어 제목이 Avec l'amour, 사랑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서울 송파구 오륜동의 최윤경 씨. 동생께 띄워드리고 싶은 그런 곡 아니었습니까? 지연아, 사랑한다. 동생 지연이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 읽어달라고 하셨죠? 자, 저희 FM 영화 음악 앞으로 편지를 보내실 분은요, 우편번호를 150에 608로 정확히 적으시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이렇게 적으신 후에 FM 영화 음악 담당자 앞 하시면 정확히 저희 앞으로 편지가 배달됩니다. 참 제가 편지를 읽지 않는다고 막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안 그래요? 저 PC통신의 그 사연들 제가 직접 전부 검색하고요. 여러분의 편지도 다 읽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편지의 경우 배달 중에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도중에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제가 다 읽어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연 아주 예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엄지손가락 3개가 올라간 그런 영화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펜.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펜. Boys to Men. 지금 그들이 무릎을 꿇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On Bended Knee. 세계의 영혼을 사로잡은 빌보드 정상의 노래 On Bended Knee. Holy Gram. 요건 초코 크림이 들어있는 초코 하임. 이건 생크림이 들어있는 화이트 하임. 생크림? 달콤한 초코 크림과 부드러운 생크림. 어떤 게 맛있어? 입맛 따라, 개성 따라. 다음 초코 하임, 화이트 하임. 가슴에 술을 넣는다. 비너스 슈퍼레이시 브라. 살아있는 입체레이스가 가슴을 아름답게. 비너스 슈퍼레이시 브라.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생 용도 인기예요. 도서출판 비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대학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대관령의 김치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얼큰하고 깨끗한 라면을 맛있게 즐긴다. 일곱 자루 하면 대관령 김치라면. 다섯 자루 하면 대관령 김치. 세 자루 하면 맛있다. 대관령 김치라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 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생활 속에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 힘좋은 액센트. 달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속이 넓은 액센트. 편안하게 타는 즐거움도 있어요. 액센트로 즐거움을 주세요. 좋은 차 액센트. Can't you hear me out?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을 들으며 밤 공부하던 석사과정 시절이 엊그제 같군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정은임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칭얼대던 아기가 곧 잠이 드네요. 아기의 봄 나들이 옷을 한틈 한틈 뜨며 듣겠습니다. 당산동에서 재현 엄마가 편지를 주셨어요. 김미경 씨. 아기가 이 곡, 아기는 벌써 잠들었겠네요. 이 곡 참 자장가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텔로 정경희 씨가 신청하셨고 또 김남희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퍼스 애들런 감독의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Calling You, 제베타 스틸이었습니다. 이 퍼스 애들런 감독, 독일 감독이죠. 원래 독일의 라디오와 TV에서 PD로 일하다가 1981년 셀레스트라는 영화로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후, 1985년에 슈가 베이비라는 영화를 발표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우리는 이 퍼스 애들런 감독하면 당장 바그다드 카페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의 대표작은 바로 이 슈가 베이비입니다. 지하철 기관사인 남자와 장의사 조수인 뚱보 여자 사이에 약간 괴상한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후 퍼스 애들런 감독은 바그다드 카페, 로잘리 고우스 쇼핑, 로잘리 쇼핑가다, 또 세먼베리, 연어알, 연거엔 연거 등을 잇따라서 계속해서 발표했어요. 이 중에서 연거엔 연거는 1993년에 발표한 그의 가장 최근작인데요. 바로 이 연거엔 연거가 이번 주 FM 영화음악의 Three Thumbs Up Move입니다. 자, 주요 배역을 말씀드리면 주인공 조나단 영거 역에는 키퍼 서덜랜드의 아버지인 연기파 배우 그 도널드 서덜랜드가 출연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인 페니 영거 역은 롤리타 다비도비치라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미스 유고 출신으로 그 영화 마지막 연인이나 이너서클 등의 영화에 나왔던 여배우죠. 그리고 이들의 아들 마크 역은 원시 티네이저 위드 아너스의 브랜든 프레이저고요. 또 영화 메쉬의 간호장교 셀리 켈러먼과 세 가지 색 화이트의 줄리 델피가 그 모녀 직간인 릴리안과 멜로디로 각각 등장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펄스 애들런 감독의 아내인 엘리노어 애들런인데요. 그녀는 남편의 모든 작품을 제작했어요. 자, 이 영화의 테마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화의 전체 음악은 한스 짐머가 담당했지만 이 테마만큼은 밥 텔슨이 작곡했는데요. 그는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그 Calling You를 작곡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영화 연거인 연거의 테마 Show Me Your Face. 영화 연걸앤 연걸 테마 Show Me Your Face였습니다. 노신사인 조나단 연거씨, 그는 언제나 하얀 양복 차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흰 양복 상의 호주머니에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꽂고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죠. 한마디로 그는 멋쟁이 노신사입니다. 그는 또 영거 셀프 스토리지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역의 개인 사물함 같이 돈 받고 빌려주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장인 조나단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합니다. 손님 중에 아가씨만 눈에 띄면 만사 제쳐놓고 집적대고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2층 창고에 올라가서 파이프 오르간을 시끄럽게 연주하죠. 참고로 이 사무실은 1층에 있고 2층은 수십 개의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창고 회사를 꾸려나갈까요? 바로 조나단의 아내인 펜입니다. 그녀는 신혼 초에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결혼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남편의 무관심 속에 어느덧 늙고 뚱뚱한 중년의 아낙네가 되어버렸어요. 펜이는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회사 일도 안 하는 이 바람둥이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가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도 지겹고요. 그러던 어느 날 릴리안 모녀가 창고를 빌려 옵니다. 그런데 이 모녀는 요즘 한창 신문지상에 오르락거리는 중입니다. 최근 릴리안의 남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죽었는데 실수로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미끄러지게 한 것 같다면서요. 말하자면 릴리안 모녀가 살해범이란 이야기죠. 조나단 씨는 어딘지 슬퍼 보이는 릴리안의 딸 멜로디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오르간 연주를 들려줍니다. My Organ이라는 곡이죠. 썸서 무비 연거앤 연거 중에서 주인공 조나단 연거 씨가 릴리안의 딸 멜로디에게 들려준 오르간 연주 마의 오르간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조나단과 페니는 한바탕 부부싸움을 벌입니다. 화난 페니가 남편의 오르간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러자 조나단은 보란듯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오르간 위에서 사랑을 속삭이죠.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소리를 듣던 펜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만 심장도 함께 폭발하고 말지요. 이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창고회사 직원들은 모두 당황하고 슬퍼하지만 조나단만이 태연합니다. 아내가 죽기를 바랬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뒤 조나단은 영국에 유학 중이던 아들 마크를 불러들여서 그에게 창고 사업을 모두 떠맡깁니다. 그리고 창고 이름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한다는 뜻으로 영거엔 영거라고 바꿔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나단의 눈에 얼핏 죽은 아내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나단은 어디서든 아내의 유령과 마주칩니다. 소파에서도, 침대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목욕통에서도. 심지어 아들 마크가 죽은 아내로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날이 갈수록 아내 페니의 모습이 점점 젊어지는 것입니다. 조나단은 이제 젊은 아내의 환영에 완전히 빠집니다. 잠시라도 그녀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 이르지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허공을 향해서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이 조나단을 보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조나단이 아내를 잃고 뒤늦게 충격받은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며칠 후 아들 마크가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 때문이란 걸 안 마크는 아버지의 오르간과 회사의 네온 사인을 때려 부수죠. 다음 날 조나단은 오르간이 있는 창고 안에서 아내의 환영과 춤추고 또 함께 노래 부릅니다. 그러다가 그만 2층에서 떨어지는데요. 마침 릴리안 모녀가 지나가다가 조나단을 돕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마크는 릴리안의 딸인 멜로디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날은 바로 릴리안 모녀가 무죄를 선고받은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2층에서 떨어진 조나단의 눈앞에서 아내 페니가 릴리안의 죽은 남편 맥스와 정답게 손을 잡고 사라집니다. 그걸 본 조나단은 아내가 완전히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실성해버립니다. 그리고 댄스클럽으로 가서는 아무 할머니들과 마구 춤을 춥니다. 릴리안 모녀와 마크가 이 댄스 클럽으로 뒤늦게 달려옵니다. 음악에 맞춰 마크와 멜로디가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러자 조나단은 가슴에 꽂고 있던 장미를 꺼내서 멜로디에게 던져주고 오토바이를 몰고 살았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달리는 조나단. 아내의 유령이 살며시 나타나더니 조나단은 뒤에서 껴안습니다. 조나단은 기쁜 나머지 뒤돌아 앉아 그녀에게 입맞춥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는 허공을 날아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크와 멜로디는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조나단 영거 2세고요. 그런데 옛날에 페니처럼 멜로디 역시 늙고 뚱뚱한 중년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조나단이 창고에서 아내의 유령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그 장면 한번 들어볼까요? Show Me Your Face. 아까 전에 들으신 연주곡인데요. 이번에는 주연을 맡은 도널드 서덜랜드가 직접 노래를 부릅니다. 또 아내의 목소리는 리사 엔젤이 대신했습니다. Tell me what to say, I'm going crazy. Tell me what to do, I need you so. angel of compassion, be forgiving, and take the sinner back into your heart. Darling, desist. 성동구 금호 2가의 정혜숙 양 잘 들으셨어요? 도널드 서덜랜드와 리사 인젤이 함께 부른 Show Me Your Face였습니다. 리사 인젤은 TV판 미녀와 야수에서 그 주제가를 부른 가수죠. 오늘 Thumbs Up Movie로 보내드린 연거인 연거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이 영화 퍼스 애들란 감독은 유령이 등장하는 이 영화를 코미디로 참 재미있게 그렸어요. 특히 유령 등장하는 장면을 무시무시하게 그리거나 좀 썰렁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랑의 마법을 그린 그런 포근한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거인 연거라는 제목도 재미있죠. 이 주인공의 성이기도 하고요. 아들과 아버지, 성이기도 할 뿐 아니라 아내가 점점 젊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거 중이법이라고 하나요? 죽은 아내의 환영이 점점 젊어지는 걸 보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되찾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 오늘 3 Thumbs Up Movie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화평론가 유진아 씨가 나오셔서 이번 올 아카데미 영화 후보작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유진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14일이든가요? 발렌타인데이 때? 그렇죠. 이번 아카데미 후보작들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정리해 주신다면서요? 정리라기보다 정리도 되지만 뭐 정리할 자신은 없고요. 저도 그 자리 발표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이 영화들을 뭐 미국에서 다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느낌을 말하죠. 이 후보작을 보는 느낌. 근데 전 방송에 오늘 이거를 얘기하기로 하면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저 자신도는 뭐 어떤 면에서 영화 일을 하니까 당연하겠지만 일반인들조차도 이 아카데미 후보작이나 이 수상 결과에 상당히 그 어떤 화제를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대종상 영화 수상작들보다는 아카데미상 수상작들에 더 많은 한국 언론에 관심이 쏠려요. 네. 그건 뭐 그만큼 우리가 뭐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 완전히 지배돼서 그렇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아카데미 영화상의 그 흥행 전략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종상을 또 좀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는 대종상은 일반이 안 본 영화가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할 때도 있어요. 작품상 후보에. 네. 근데 여기 할리우드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나온 영화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하지요. 그래서 1년 동안 나온 영화 보통 그 올해 같은 경우는 248편이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247편이었거든요. 한 편 차이로 아주 그 굉장히 어떤 양을 딱 갖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1년을 결산하면서 이 후보작이나 그 나중에 뽑는 그 참가인단 그 멤버라고 그러죠. 거기 회원 숫자가 엄청나죠. 5,000명에 지금 달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선거인단인데요. 네. 감독 분과위원회 이제 감독협회 사람들은 다 한 표를 갖고 뭐 배우들을 최우수 연기상을 뽑는데 다 한 표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직종의 사람들이 그 직종을 평가하는 거로 함으로써 상당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동시에 굉장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렇게 후보작만 나와도 벌써 이 후보 몇 개 부분 됐다는 걸로 이 영화들을 수입한 회사들이 뭐 굉장히 지금 즐거워하고 선전에 열을 올리고 네. 그래서 이제 선전 발표되면 이 중에서 아마 몇 개 중요한 상을 타면 그동안 사람이 안 보던 영화도 갑자기 다시 몰린다든가 아니면 재개봉을 한다든가 혹은 또 뭐 그때까지 노리고 이 영화를 안 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로 그 한국에서의 그 상반기 할리우드 영화 흥행 성적은 완전히 아카데미 후보작에서 수상작으로 그것을 완전히 뭐랄까 나침판처럼 네. 겨누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이번에 여러 부문의 후보작으로 오른 것들을 잠시 소개해 주시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지면에 여러분들이 발표돼서 대충 알고 있겠어. 제가 생각에 그냥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우수 작품상 후보는 Forrest Gump, 네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 Perfection, 퀴즈쇼. 이게 이제 곧 개봉에 들어가겠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건데 또 쇼쉔크 탈출. 예. 이거 쇼쉔크는 이제 감옥 이름이고요. 뭐 빠삐용이나 뻐꾸기 둥지 위로 뭐 날아간새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는데 제 생각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은 굉장히 좀 비극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사실적인 결말이었는데 영화는 사실 굉장히 환상적인 해피엔딩을 보여주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선. 이 작품성 후보로 오른 것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 평론가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유력하다고 보는 것. 글쎄 저는 사실 뭐 이 한국에 앉아서 평론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할리우드에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을 읽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어떤 걸 판단한 거랑 틀릴 때도 많고 뭐 시간 많으면 어쨌든 맞춰보기도 하지만 별로 포기한 지 오랜데요. 뭐가 틀리냐 하면은 저희들의 어떤 판단하는 입장과 그쪽에서의 모든 그 영화 산업 구조 속에서 또 좋게 본 거 네. 이런 게 있고 여지까지의 그 관례를 보면 지금 숫자를 재미로 소개하면 가장 많은 부분에 지목된 게 항상 최우수상을 받는 네.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포레스트 검프가 제일 유력하죠. 열사계 부분. 13개 부분, 그렇죠. 후보로 올랐는데 이건 이제 60년대 버지니아 울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 1회 그게 13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10년 만에 네. 가장 많은 후보자라는 거죠. 근데 전 그걸 보고 포레스트 검프 뭐 사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보기 좋은 영화지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도 많은데 네. 이런 영화가 13 부분 됐다는 게 사실 저는 놀라워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 신문을 좀 봤더니 워낙 이거랑 이제 퍼펙션이 제일 막강하다고 근데 이렇게 많이 부문에 오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저도 이 발표를 보면서 생각해 본 건데 제 생각에 이 영화가 굉장히 무난하고 상당히 좀 보수적이면서도 그 인간 승리의 감동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공감대를 건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적인 완성도라든가 어떤 치열한 문제의식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편안히 볼 수 있는 영화. 사실 왜 이런 영화가 또 사람들 마음에 오냐 생각해봤더니 너무 영화가 요새 강해지고 있잖아요. 퍼펙션 같은 건 굉장히 네. 강하다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좀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또 지금 영화들이 그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들이 굉장히 폭력이라든가 어떤 아주 인간 심성의 따뜻한 면보다는 어떤 강팍한 면이나 냉혹한 면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좀 복고적인 낭만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영화 혹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런 그 멜로드라마적인 부드러운 터치가 이게 올 때 되잖아요. 항상 그런 게 좀 안 그러다가 다시 오고 또 갔다가 또 오고 이러니까 그게 올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미국인의 자존심을 적당히 세워주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 뭐 미국에 자랑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 같은 네. 것들이 다큐멘터리 적은 아니지만 다큐멘터리 적인 척하면서 뛰어 그 끼어든 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소개하면 이제 열쇠 부분이고요. 네. 한국에 소개는 안 됐지만 우디 알렌이 감독한 Bullets of Broadway 이건 무슨 제가 대충 세계면 브로드웨이로 날아간 총알? 저는 이거 보지는 못했는데 네. 우디 알렌 영화가 7개 부분에 올랐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옛날에 애니 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우디 알렌 영화가 본격적으로 극장용 영화로 제대로 안 선보이는데 한국이랑 뭐 조금 이 흥행 취향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상을 많이 받으면 이 기회에 수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펄픽션이 같이 7개 부문 네. 지금 선보이고는 쇼생크 탈출이 또 7개 부문 그리고 4개까지만 소개할까요? 4개 부분은 세 작품인데요. 라이온 킹 이미 선보였죠. 또 The Madness of King George 그러니까 조지 왕의 광기 뭐 그런 영화고요. 이건 영국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곧 개봉 준비 중인 퀴즈쇼 로버트 레드포드 만든 거 이제 이런 영화들이 비교적 많은 부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뭐 궁금한 거일 수도 없죠. 근데 일단 그렇게 많은 부분의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조금씩 그렇게 어느 부분에 이렇게 올랐으며 그렇게 조금 할까요? 예, 예. 너무 복잡해질까 봐. 그럼 뭐 이거 뭐 기억하시지 않아도 나중에 발표하면 다 아시니까. 그런데 여우 주연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조디 포스터가 넬로 올랐고요. 이 넬은 이제 이 극 중에서 조디 포스터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장애자라고 말하기 힘들고 조디 포스터가 자기가 또 제작도 했죠. 자기 영화사를 만들어서 네. 야생에서 어떤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서 말조차도 완전히 어렸을 때 했던 그 어린이 용어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스펠링이 이상한 말, 자기만의 어떤 자연과 교감하는 언어를 갖고 살아가다가 그게 이제 좀 의사의 손에 발견돼서 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저는 이건 미국 갔을 때 운이 좋게 봤는데요. 저는 이게 받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모르겠어 틀릴 수도 있는데 네. 너무나 조디 포스터가 연기를 잘하는데 제가 놀란 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주변에서 봤더니 어린이의 그 말소리나 표정 이런 거를 굉장히 연구해서 한 연기예요. 네. 그게 그냥 보통 문명과 동떨어진 자연인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나이까지 아주 어린 시절 나이까지 이 인간 사회 속에 있다가 그 이후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 모습의 어떤 이 좀 비정상적인 어른이니까요. 네. 예. 그런 모습인데 너무 연기를 진짜 굉장히 잘. 이 조디 포스터랑 경합을 벌이고 있는 여배우는 네. 누구 있죠? 블루스카이의 제시카 레인지고요. 예. 또 톰 앤 비브의 리차드슨이 나오고요. 또 미란다 리차드슨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의뢰인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수잔 세런던이요. 예. 뭐 다 좋은 배우들인데 한 명을 빼먹었네요. 리틀 우먼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아시들의 위누나 라이더. 예. 이 작은 아씨들도 사실 그 작년 말에 제가 네. 그 봤을 때 미국 언론에서 뭐 올해 최고 영화다라는 격찬을 받았던 영화였죠. 여성 감독이었는데 네. 이 원래 있는 이야기 유명한 소설인데 작은 아씨들이라는 우리 예. 소설 예. 한국에도 유명하죠. 그것을 이제 영화로 각색한 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란다 리차드슨이 주연한 그 영화는 톰 앤 비브인데 이게 네. 이제 톰이란 남자 비브란 여성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이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한국에 공개도 아직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그 미란다 리차드슨이라든지 조디 포스터는 그 아카데미 회원들이 좀 좋아하는 배우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조디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번이나 받았으니까 싫어하면 두 번 받을 수 없었겠죠. 굉장히 뭐 할리우드에서 뭐랄까 할리우드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네. 여배우라고 그럴까요? 아주 가장 지성적이라고 그러고 항상 어떤 강한 성격의 연기를 하고 엄청나게 자기 노력을 하고 또 이번에도 제가 이 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자기가 이런 연기 하고 싶어서 이 영화 제작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레인맨 같은 경우 더스틴 호프만이 그 뭐라 그럴까 자폐증 연기하고 그 전에도 뭐 나의 왼발이라든가 다니엘 데이 루이스 뭐 이런 쪽 연기하는 걸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좋아하거든요. 네. 인간 승리역. 근데 여성들은 그런 역을 이상하게 안 줬어요. 여성은 뭔가 뒤틀어진 모습 여기서 그 아름답다는 게 우리가 자연의 느낌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조디 포스터가 정말 뭐 머리도 막 정말 수세미처럼 하고 네. 화장기 전혀 없고 막 검댕이 묻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숲속의 정글북 같은 여성인데 네. 여성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 기존의 할리우드 이미지에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떤 그 아주 험난한 모습으로 안 나왔고 그래서 조디 포스터가 남이 아무도 이런 역을 안 주니까 스스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유진아 씨는 조디 포스터를 아주 유력한 후보로 꼽으셨는데요. 남배우는 어떻습니까? 남자 배우는? 예, 남자 배우는 그 쇼생크 탈출의 모건 프리먼. 예. 저 사실 굉장히 모건 프리먼 좋아해요. 그 흑인 배우인데 모건 프리먼은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여기서 실제로 나레이션을 맡고 있죠. 그쵸? 이 영화를 회상하고 예. 어떤 면에서는 이 팀 라빈슨을 목격하는 두 번째 주인공인데 오히려 이 연기가 좋아서 주인공 역으로 예, 사람들이 그래서 예, 이 됐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팀 라빈스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모건 예. 프리먼이 그러니까 뭐 둘이 공동 주인공인데 사실 극중의 주인공 팀 라빈슨이죠. 근데 이 할리우드에서 이거 선정하는 거 보면 그렇게 영화에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대충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사람이 더 감동적이면 두 번째 중에도 주인공 역에 확 넣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예. 다른 때도요.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의 탐 행크스요. 예. 탐 행크스는 이미 받았죠. 필라델피아로. 네. 그리고 그 킹 조지의 광기에 나왔던 나일젤 하우스홀드 또 노바디스 홀 이것도 이제 폴 뉴만이 다시 네. 이제 지명되고 있고요. 존 트라볼타가 펄픽션에서 올랐습니다. 사실 네. 그건 존 트라볼타 주인공이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냥 너무 인상적이고 오랜만에 토요일 밤의 열기를 능가하는 재미있는 트위스트를 줬기 때문에 뭐 늘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 노바디스 홀이랑 또 킹 조지의 광기 이 정도는 저희가 참 모르는 영화들인데 저도 못 봤습니다. 뭐 주로 한국에 네. 있으니까 이게 나가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점치기도 곤란하겠네요, 이 자리에서는. 그렇죠. 전 그래서 여자 배우들 거는 웬만큼 받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카데미 거기 회원이라면 나는 조디 포스터 내래 투표를 단지 한 표를 하겠다는데 이 남우주연상은 좀 자신이 없네요. 다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한번 감독상으로 넘어가 보죠. 예, 감독상은 우디 알렌의 브로드웨이로 위에 뭐 총알 그 정도로 번역되는 Bullets Over Broadway고요. 네. 그다음에 포레스트 검프의 로버트 제메키스 네. 그리고 펄픽션의 퀸틴 타란티노 예. 퀴즈쇼의 로버트 레드포드 또 레드의 크리스토프 케슬롭스키 그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라면은 네. 그 케슬롭스키 레드를 당연히 그 한 표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네. 뭐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게 조금 엉뚱해요. 사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케슬롭스키 영화가 감독상에 지명 안 될 이유는 없는데 뭐 최우수상 후보는 미국 영화가 아니니까 못 들어갔고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베스트 포린 예, 외국어 영화상이 예,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이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좀 엉뚱하게 감독에만 들어갔냐는데 제가 그냥 혼자 추측하기에는 이거를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각 분과에 감독들이 이거는 이제 후보로 올리는 건데요. 아마 감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그 개성 있는 영화들을 보는 취향이 있고 케슬롭스키 같은 감독이 굉장히 감독들한테는 독특한 영상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뭐라 그러나 좀 인상적인 존재고 네. 뭔가 그냥 거론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뭐 이 케슬롭스키 영화는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네. 자기 영상 연출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영화 속의 네.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냥 이 감독들, 할리우드의 감독들이 뭐 케슬롭스키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가장 상식적인 해석 같아요. 그렇다면 최우수 영화상 그 후보에나 올라있지 미국 않습니까? 영화가 아니니까요. 그럼 미국 제작. 아니요. 최우수 이번에 발표한 최우수 영화상 후보에는 이 레드가 올라있지 않고요. 않죠. 예, 어떤 영화들이 올라있습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포레스트 검프랑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죠, 여러분. 아니요.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아,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이요? 저는 예. 최우수 작품상으로 알았습니다. 네.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그 마케도니아 네. 아주 우리한테 낯선 생소한 나라 영화인데요. 네. Before the Rain, 그러니까 비 오기 전이라는 영화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에 burnt by the sun 그러니까 태양에 불타는 불탄 뭐 태양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불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만 영화 음식 남녀. 아, 음식 남녀. 전 이 영화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가까운 나라라 그런지. 벨기에 영화 또 이게 뭐 파르넬리 일카스트라토인데 제 생각엔 이게 벨기에 영화지만 뭔가 이태리 쪽이랑 합작 영화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쿠바 영화가 오랜만에 선보였습니다. 스트로베리 인 초콜릿 그래서 딸기와 초콜릿이란 제목의 그 굉장히 제목이 뭐 스트로베리 초콜릿에서 딸기 초콜릿도 있죠. 근데 정말 그 지금 요번에 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분을 보면 흥미로운 게 다 거의 러시아 영화만 빼놓고는 제3세계권 네. 영화라는 그렇군요. 거죠. 뭐 네. 벨기에도 유럽에 속한 나라지만 영화적으로는 우리보다 영화 산업이 약하거든요. 제3세계 네. 영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할리우드나 그 미국에서 어떤 그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의 문화거리 외에서는 사실 외국 영화, 특히 뭐 제3세계 영화가 보여줄 기회가 없는데 요번에 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상당히 이 리스트가 다채롭습니다. 네. 자, 과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3월 며칠이죠? 3월 27일인가요? 예. 네.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항상 하듯이 예. 시상식을 항상 하겠죠. 아카데미 시상식은 뭐 미국 내의 잔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영화 팬들이라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점쳐보시면 좋겠고 또 이 할리우드 이 아카데미 시상식, 아카데미상과 또 우리 영화들이 갖는 어떤 관계들도 뭐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최고가 외국어 영화상에 언젠가 우리 영화도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사실 저는 우리 영화도 한국 영화도 뭐 한 2-3년 내에 우리가 네. 잘 그 뭐 영화도 잘 만들어야겠지만 좀 뭐 미국 흥행 같은 거에 신경 쓰고 외국 언론에 네. 한국 영화가 많이 보도되고 이러면은 여기 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자, 3월 27일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후에 정리해 주신 것도 유신아 씨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굉장히 부담되네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최다 후보로 올랐죠.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이동의 윤정선 씨 동생 영길 씨와 함께 들어주세요. 참 경산에 경북 경산의 정윤원 씨, 친구 전재범 씨와 함께 들으시라고 CD 보내드리겠습니다. I'm first, Forrest Gump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